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를 진행하는 이광용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소설,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제외한 서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요즘은 K-POP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우리 문화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달 열린 오클랜드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선보였는데 이를 본 젊은 키 영화학도 학생 한 분이 올드보이를 만든 미스터 팍의 신작 영화를 보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같은 한국인이라 그런지 마음속에서 왠지 으쓱하는 마음이 싹 트면서 저도 모르게 아 아깝다 알았으면 보러 갔을 텐데 하며 짐짓 아쉬움을 좀 과장해서 표현했는데요. 그 친구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너 내일도 볼 수 있어 하며 자세하게 시간까지 휴대폰으로 검색 확인까지 해주는 안 해도 되는 친절을 보여 오하다가 영화관에 갔다 왔네요. 자, 오늘 영화 얘기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첫 곡 듣고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맨하탄의 샤이닝 스타인데요. 박찬욱 감독도 배우도 아니면서 이렇게 서구에까지 관심이 있는 거 보면 아마 이 노래 제목처럼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될줄 모르겠습니다. 맨하탄입니다. 샤이닝 스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영어로는 핸드메이든이더라고요. 이 몸종이라는 뜻이라는데 이 영화는 영화제 팜플렛에 동성애를 그린 스릴러 영화로 장르를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일본이 배출한 최고의 영화 감독 고 구루자와 아키라와 감독과 60년대 말에서 한 70년대 초까지죠. 이른바 한여 시리즈를 감독하신 한국 영화계가 낳은 독보적인 감독. 저는 천재라고 칭하는데요. 고 김기영 감독의 연출 기법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박찬욱 감독이 동경하던 감독들의 기법을 이 영화를 통해 구현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배우들의 대사나 연기 그리고 분위기는 김기영 감독의 그것과 비슷하고 구도, 촬영 그리고 미술은 미장센의 진술을 보여줬던 구루자와 감독의 그것을 생각나게 했는데요. 두 감독 작품에 심취하셨던 청취자가 혹시 계신다면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2016년도 지금 작품인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만약에 25년 전쯤에 만들어졌다면 영화사에 남을 큰 호응을 얻었으리라고 단언하는데 세월이 흘러 비슷한 풍의 영화들이 나오는 현실에서는 그 감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영화 등 예술 작품은 크리에이티브가 아주 중요시 되는데 물론 이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시도 및 독창성이 강조되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걸 감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걸 항상 가질 수는 없다라는 롤링스톤즈의 You can always what you want 노래 이어집니다. fine. It's just my fine. 주인공 중 한 분으로 나오시는 김태리 씨라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신인 여배우라고 하는데 그 인상이 80년대 미스 롯데 출신의 영화배우 조용원 씨와 아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스타가 탄생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다 수긍하시겠지만 남성들이 개만도 못한 저질스럽고 추악 그 자체로 묘사되었죠. 김기영 감독의 전유물이기도 했는데요. 감독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마 페미니즘을 논할 때 이 작품도 어김없이 인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997년 사라 맥락클린이라는 여가수가 기획적인 의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음악계에서 여성 가수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 그것에 항의하는 그리고 그것을 철폐하자는 취지에서 여성 가수들로만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공연을 하여 당당히 페미니스트 반열에 오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언론의 관심을 한층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사라 맥락클린의 엔젤 이번 곡입니다. 영화 시티 오브 엔젤의 주제곡이기도 했던 엔젤, 사라 맥라클린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이보다 25년 전쯤 사라와 아주 비슷한 창법으로 노래한 이 가수가 생각나죠. 국내에서 정말 엄청나게 사랑받았던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멜라니 사프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The Saddest Thing 이어집니다. your love. No, I will not weep nor make a scene. I'm gonna say thank you, life, for having been the loudest cry under the sun above is a silent goodbye from the ones you 지금 들으신 더 새디스 싱은 오랜만에 들으면 정말 노래에 푹 빠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죠. 멜라니 사프카의 음성이 허스키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수에 젖은 듯한 그런 음성인데 말이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보통 멜랑꼬리하다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분위기 잡고 구애하는데 이보다 더한 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50대 중반이 되셨겠죠. 70년대 이 노래 가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푹 빠지곤 했었는데요. 가사가 정말 속된 말로 죽여주는데요. 사랑하는 이에게 이별을 말하는 것으로 노래가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비통하다는 것은 말없이 하는 이별이다. 뭐 이런 식의 대사로 노래가 끝나는데요. 이별을 논하는 노래들 중에서 이런 가사 찾아보기가 요즘은 어려울 정도로 깔끔하게 표현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차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었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세대에겐 추억 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 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인 써니 헤어랜 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빅 룽가의 One More Cup of Coffee 들으시겠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빅 룽가의 One More Cup of Coffee였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밥 딜런 노래죠. 이 노래 앨범은 디자이어라는 그런 앨범인데 이 밥 딜런의 개인사가 나타나는 유일한 앨범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앨범 마지막 곡이 부인 이름인 사라인데 결국 앨범을 발표하고 둘이 이혼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빅 룽가는 마오리와 중국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뉴질랜드 가수죠. 몽환적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애잔하며 차분하게 노래를 풀어가는 느낌이 우리 정서에도 부합되는 그런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밥 딜런과 빅 룽가 이야기를 오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청취자 여러분들이 잠시 당황하기도 했을 것 같네요. 추억의 골든팝스 처음 시작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라는 영화로 시작했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이번 영화를 3부로 나누어서 영화를 풀어갔는데 주인공의 시점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연출 기법은 이 구루자와 아키라 감독이 영화 라쇼몽에서 쓰던 기법이기도 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로 이 영화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음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영화 이야기도 하고 이것처럼 주제가 바뀌는 그런 기법을 이 영화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풀어가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벚꽃나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고를 훌륭한 미장신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한데요. 전 영화에서 너무 벚꽃이 너무 활짝 펴서 좀 자기적이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말입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벚꽃나무를 강조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조진웅 씨가 박찬욱 감독의 분신이었음을 너무 쉽게 알아차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전 나무들 중에서 레몬추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터폰 앤 메리입니다. 레몬추리 다음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One day beneath the lemon tree, my love and I did lie. A girl so sweet that when she smiled, the stars rose in the sky. We passed that summer lost in love beneath the lemon tree. The music of her laughter hid my father's words from me.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 Lemon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 One day she left without a word, she took away the sun. And in the dark she'd left behind, I knew what she had done. She'd left me for another, it's a common tale but true. A sadder man but wiser now, I sing these words to you. Lemon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mpossible to eat. Lemon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기타 폴 앤 메리의 레몬 트리였습니다. 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심은 나무가 바로 레몬 트리였습니다. 레몬이 주렁주렁 나무에 익어갈 때마다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자주 틀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여자 가수들 중에 소위 팝 문화의 여전사, 즉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를 들자면 마돈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80년대 라이커 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5년 동안 여성 가수들 중에 으뜸으로 전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마돈나의 음성으로 아메리칸 파이 들어보시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knew that if I had my chance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We started singing. 음악으로 살펴보는 락앤돌 시간입니다. 아메리칸 파이의 원 작곡가인 돈 맥그라인이 71년도에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이 노래에서 뮤직 다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바디 홀리가 죽은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말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오늘 락앤돌 시간은 아메리칸 파이의 주인공 바디 홀리가 되겠습니다. 바디 홀리가 요절을 하지 않았다면 락앤돌의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그런 평론가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팝계에 그가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의 노래 대표곡 폐기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4인조로 밴드를 편성한 그 자체부터가 향후 록밴드의 멤버 구성의 하나의 틀이 되고요. 또 비틀즈라든지 롤링스톤즈 등 거의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비틀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초창기 비틀즈가 한 20살에서 그 전후일 경우에는 콜리맨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버디 홀리의 곡들을 참 많이 라이브에서 부른 걸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버디 홀리의 Dead Will Be The Day 같은 경우는 버디 홀리보다 이 비틀즈가 훨씬 더 저에게는 정답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비틀즈의 음성으로 Dead Will Be The Day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that'll be the day when you say goodbye. Yeah, that'll be the day when you make me cry. You say you're gonna leave, you don't feel like us. That'll be the day when I die. Well, you give me all your loving and your Thank you. day when I die. Well, the gift of Johnny Dark, he's shining at your heart. So if we ever part, I'll leave soon. And you stay for me, and you tell me for it that someday, well, I'll be through. Cause that'll be the day when you say goodbye. Yeah, that'll be the day when you make me cry. You say you're gonna leave, you know it's a lie. Cause that'll be the day when I die. Yeah, that'll be the day. That'll be the day. That'll be the day. That'll be the day. 버디 홀리는 56년 크리켓츠, 즉 귀뚜라미들이라는 4인조 밴드를 결성, 58년까지 단 3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비행기 추락사고로 21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추락사고에는 그의 라이브 공연 오프닝을 여는 리치 밸런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이 80년대 후반 영화 라밤바로도 만들어져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디 홀리를 통해서 락앤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버디 홀리의 오 보이를 들으시면서 락앤롤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All of my love, all of my kissing, you don't know what you've been missing, oh boy. Oh boy, when you're with me, oh boy. Oh boy, the whole world can see that you were meant for me. All of my life, I've been waiting. Tonight there'll be no hesitating, oh boy. Oh boy, when you're with me, oh boy. Oh boy, the whole world can see that you were meant for me. Stars appear and the shadows are falling, and you can hear my heart calling. A little bit of loving makes everything right, and I'm gonna see my baby tonight. All of my love, all of my kissing, you don't know what you've been missing, oh boy. Oh boy, when you're with me, oh boy. Oh boy, the world can see that you were meant for me. You're with me, oh boy. Oh boy, the whole world can see that you were meant for me. All of my life I've been waiting. Tonight there'll be no hesitating, oh boy. Oh boy, when you're with me, oh boy. Oh boy, the whole world can see that you were meant for me. Stars appear and the shadows are falling, and you can hear my heart calling. A little bit of loving makes everything right. I'm gonna see my baby tonight. All of my love, all of my kissing, you don't know what you've been missing, oh boy. Oh boy, when you're with me, oh boy. Oh boy, the whole world can see that you were meant for me.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이야기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호불호를 떠나 멀리 외국에서 그의 영화들이 화제의 중심에 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작품이었지만 그래도 영화에 그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박찬욱 감독의 저력을 그래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찬욱 감독과 함께 떠났던 SPM 방송국의 초계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인 써니 헤어 앤 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폴 맥카트니가 2010년도경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1950년대를 회상하면서 부른 In Spite of All the Danger입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In spite of all the danger, in spite of all that may be, oh, I'll do anything for you, anything you want me to, if you'll be true to me. In spite of all the heartache, makes me. Oh, oh, oh, I'll do anything for you, anything you want me to, if you'll be true to me. I'll look after you like I've never done before. I'll keep at your door, in spite of all the danger, in spite of all that may be. Oh, oh, oh, I'll do anything for you, anything you want me to, if you'll be true to me.